그리고 그때 언니랑 잠깐 얘기했을 때 중국 학생들은 약간 아르바이트 같은 거 별로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.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근데 적어요. 그 중국의 그 아르바이트 기회가 한국보다 적어요. 그 사장님 보통 그런 오랫동안 일을 할수 있는 직관을 사람들이 머지하고 싶어서 그냥 알바는 좀 꺼려해요. 아, 우와. 그러면 보통 알바를 막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음식점 같은 거. 음식점 가서 그냥 서비스 하는 거. 우리는 오히려 그게 어떤 그러니까 직장이더라도 아르바이트여도 약간 큰 기업이면 1년이 지나면 그만둘 때 퇴직금이라는 걸 따로 줘야 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거의 잘라요. 근데 시급은 얼마나 돼요? 시급이요? 시급? 1시간에 6,470원. 그거면은 커피 한 잔이죠. 그래서 저도 원래 알바하기 전까지는 맨날 카페 갔는데 이제 못 가겠어요.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안 하고는 거의 안 하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. 왜냐면 생활비는 그래도 그요. 필요하니까. 근데 그게 시급이 막 8,000원 이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8,000원 좋은데. 근데 그런 데는 거의 다 고깃집이거나 그래서 좀 힘들거나 아니면 술을 팔아요. 그래서 좀 밤 진상일이라고 늦게 일해야 돼요? 저녁쯤? 근데 막 그런 막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깃집이어도 술이 좀 들어가면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시급이 센거 말고는 웬만한 거는 다 최저 시급. 한국 그 대학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그런 알바 뭐예요? 일단 무조건 과외죠. 과외? 과외가 선생님 되는 거? 그게 진짜 와 꿀이죠. 그게 일주일에 보통 두번 정도 하고 한 시간씩 해도 한 달에 30 정도 받아요. 그러니까 그게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죠? 한 번에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만 원? 4만 원? 한 시간에 4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. 그거 말고는 꿀 알바다 하면 그 만화 카페 알아요? 만화 카페. 그막 카페. 만화책 있는 카페거든요. 만화 카페店. 아세요? 거기가 진짜 꿀이에요. 왜냐면 거기는 다 가만히 앉아서 음료 하나 시켜놓고 계속 책만 보는 사람들이니까 뭐 거기 또 좋은데. 네 그냥 거기 학교 앞에도 있어요. 놀숲이라는 데도 있고 정글북인가? 거기는 그냥 카페 들이는 면 돼요. 알바하면 그냥 책을 정리하고. 네 그냥 커피 타고 뭐 가끔 컵라면 같은 거물 부어주고 그다음에 책 정리하고 그런 거 말고는 없죠. 그래서 그런 알바가 진짜 꿀 알바. 편의점도 괜찮다고 하는데 편의점. 밤에는 무서운 분들이 가끔 오신다고 하더라고요. 아저씨들이 무섭게 와가지고. 여자는 별로 안 좋죠. 그런 일을 네, 그건 좀 하고. 무섭죠. 사람이 없으면 그 시간에 그러니까 편의점 그 탁자에서 과제하고 이런 이점도 있긴 한데 또 시간이 늦을수록 사람이 없어도 또 무서운 분들이 가끔 오시니까. 제가 하고 있는 알바는 꿀 알바를 가장한 매우 힘든 알바예요. 그래서 애기들 대상 소극장, 극장, 그러니까 연극하는 데거든요. 근데 막 애들이 엄마들이 없으니까 통제가 안 돼요. 그래서 힘들죠. 내일 또 가야 돼요. 내일이에요? 언제? 매주 토요일하고 금요일은 가끔 나와달라 그러고 하루 종일 나가요. 해야 돼요. 아니요, 그게 연극이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, 11시부터 6시까지 해요. 작은 극장 그런 거. 엄청 큰 백화점 안에, 그 꼭대기 층에, 그 애기들 전용 극장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건데, 그건 재미있을 것 같아. 그럴 것 같죠?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, 진짜. 이게, 할 만한 게 어때요? 애들이 어떠냐면 엄마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을 맡겨놓고 들여놓고 본인들 놀러 가세요. 그럼 저희가 이제 다 케어해야 되잖아요. 근데 애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막 코를 막 파요. 아, 막 코피가 나요. 그런데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울어요. 그러면 어두우니까 저희 누가 우는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한 명 한 명 찾아야 돼요. 근데 그 극장에 애들이 한 2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. 200명? 진짜 힘들어요. 그 완전 그 시끄럽잖아요. 네, 막 게다가 가끔 비눗방울쇼나 막 마술쇼 같은 거 하면 애들이 마술 아세요? 마술? 아 아세요? 그거 애들이 다 앞으로 무대 쪽으로 나가요. 달려 나가요. 그래서 그거 다시 다 앉혀야 되거든요. 그럼? 애들이 배려하는 건 제일 힘들어요. 맞아요, 진짜. 그리고 애기니까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. 그래서 혼낼 수도 없고. 그리고 한 명이 울면 옆에 애도 울기 시작해요. 진짜 한 명이 울면 옆에 애도 울고 그럼 그 옆에 애도 울고 이렇게 퍼져요. 그런 길 제가 못해요. 아 진짜요? 저 원래 애기 좋아했는데 싫어졌어요. 이제 싫어요. 아 근데 그럼 중국 대학생들은 학비가 싸요? 아니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생활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? 그 학비는 한국보다 싸요. 그냥 한 학기, 한 학년 2년에 3천 인민비는 3천 원이면 한국 돈으로 50만? 50만 원이요? 1년에 1년에 50만 원이요? 50만, 60만 그런 거. 진짜요? 저희 한 학기에 거의 400? 근데 제가 저는 외국어 전공이잖아요. 네. 외국어 전공은 그거 그 외국의 선생님도 뭐 모셔야 되고 그래서 학비는 좀 비싼 거 비싼 편이에요. 아 다른 거보다는 한 150만 정도? 그러면 막 저희 한국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거의 진짜 한 90% 이상이 대학에 진학을 하거든요. 근데 중국도 거의 다 가요, 대학을. 거의 그 대학 가기 전에 대학 입학 시험 봐야 되잖아요. 네. 그거 성적에 따라서 그냥 갈 수 있으면 가. 아,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? 못 가는 경우도 있어. 저희는 돈만 내면 거의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대학이 많거든요. 돈만 내면 갈 수 있어요? 그러니까 학비 내면 학교의 그 수준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돈만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예요. 저는 만약 성적이 너무 낮으면 못 가요 대학. 아 저희는 그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오히려 그래서 막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데려가려고 되게 홍보 많이 하고 고등학교 그 마지막 학년 선생님들한테 이것저것 막 주면서 애들 여기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.